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핵전략 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 도수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우리의 성공적인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운운하며 첨단 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대대적으로 들이밀면서 군사적 모험에 매어 달리려 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감행한 데 이어 핵전략 폭격기 B-1B 두 대를 조선반도 상공에 10시간 동안 들이밀어 폭격 훈련을 벌여놓았으며 우리의 탄도로켓을 가상한 미사일 요격 시험을 진행하는가 하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급기야 결정하였다.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미 태평양 사령관이 남조선 괴뢰들과 무슨 군사적 대응 방안을 협의한 데 이어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략자산들을 집중 배치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버리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단행한 것은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며 우리에 대한 무슨 군사적 압박과 극단적인 제재 위협을 떠들고 있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이다. 미국이 여전히 군사적 객기를 부리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자기의 상대가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를 묵사발로 만들 수 있는 강미력한 핵강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위협이나 공갈은 우리를 절대로 놀려올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만을 굳혀주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린내라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계속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핵전략 무력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라.